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에서 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을 개최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11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직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12월부터 근로가능한 국가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민원 응대 및 사무 보조, 장학서류 우편 송달 등이며 근로일자는 2021년 12월 1일 수요일부터입니다. 모집기한은 11월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2021년 학자금 대출장기 연체자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어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사람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발표를 오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9일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16일로 미룬 것을 또다시 연기한 것입니다. 일상회복 위험도 관리 지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위험도를 확진자가 아닌 중환자 병상 여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위험도 관리 지표는 일상회복 지원일을 거쳐 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이른바 6G 이동통신 부문에서 초격차에 도전합니다. 삼성전자는 6G 주파수 테스트를 위한 장비를 개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현지에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하는 6G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는 2030년대입니다. 이때가 되면 초당 테라비트에 육박하는 통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우주 발사체를 40여 회 쏘아올리기로 했습니다. 공공 목적의 위성은 170여 개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3조 7,235억 원을 들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연관 산업을 키울 계획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